she do you know about me? Oh yeah, yeah, what does she do you know about me? Oh, yeah, yeah. What does she do you know about me? What does she do you know about me? What does she do you know about me? Fuck that shit, you think you know about me? Oh me, every shit if you wanna be like, wait, you wanna be like, wait, you wanna be like about me? Oh me, this is your wanna be like about me? Oh me, this is your wanna be like. 공수의 공수어, 그 말은 내게 해당한데 없을까? Yeah. 하얘간 촌스러, 음악한 나 새끼들이 약박이 바빠. 학생이 투처, 대구에서부터 싸운 성공이 없어. 어쩌다 성공, 운 좋아 성공. 배가 가늘어 둘싸 빙시 새끼들이 말이 뭐가 중요한 줄 몰라. 열등감들이 폭발해 원망했다고 날 걱정하는 인생이 망한 걸 왜 몰라. 그래 인터넷 세상과 현실을 깨나 달라 현실을 살아. Live your life 단의 정신 차리라고 문문문 전부 기사 대기들 백백들 다들 깨끗한 측은 역겹네. 부디 네 똥부터 날 책책해. 수많은 기사와 가십 정보와 시대 속 각인 현실의 시공창이라면 벗어나 기대를 절실히 너는 설명이 기대돼. What does she do you know about me? What does she do you know about me? Fuck that shit, you think you know about me? Oh me, every shit if you wanna be like, wait, you wanna be like, wait, you wanna be like about me? Oh me, this is your wanna be like about me? Oh me, this is your wanna be like. Whatever you do, huh? No matter what you do, no matter what you say, huh? Whatever you have, huh? No matter what you know, no matter what you make, huh? 난 너에 대한 모든 부분이요, huh? 내도 같이 여기 그지 여기에요, huh? 무슨 할 말이 필요해요, huh? 내 할 일을 해도 내가 길을 가도 화제가 되기에 화제를 되기에 내 플랜은 지켜. On the street keep there, 내 스텝은 깊게요. 손 내보기는 쉽게 이제 모욕이든 시스템 과열이든 기겟 난 역경은 참고 긴 말을 못 참게 이거 내가 준 내 feedback. What does she do you know about me? What does she do you